리 청경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26일 알파 꼰대 기내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알파 꼰대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 최고 령도자 각각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언급하고 기내 정부와 인민은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공고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